세상이 잠든 듯이 불이 꺼진 밤 이제 모두 추억이 돼 함께였던 꿈들은 아름다워 이길 위해 하나 둘 쓰면 왈츠처럼 사뿐히 달리던 목마들도 반짝이던 관람차도 다 소리 없이 멈춰 몰래 쉽게 끝나가지만 이대로 날 잊지만 약속해 우린 다시 만날 거라고 잊을 수 없는 꿈인 듯해 주문에 걸린 불꽃처럼 찬란했고 아름다웠었던 이 여름 Remember forever 반짝이던